심고 흘러와 네가 시켜 내릴까봐 수없이 훔쳐내 지울 수 있는데 잊을 수 있는데 너 없는 날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아무 말도 없었던 네가 떠나간 건 네가 아니기 제발 돌아와도 괜찮아 돌아와도 괜찮아 잠시 너와 멀어졌던 꿈이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나면 다시 너와 마음으로 되네요 입으로 되네요 너를 잃어버릴까봐 수없이 되새겨 지울 수 있는데 잊을 수 있는데 너 없는 날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워 아무 말도 없었던 네가 떠나간 건 네가 아니기 제발 돌아와도 괜찮아 돌아와도 괜찮아 잠시 너와 멀어졌던